네가 보이니 내가 들리니 너의 눈빛이 뭘 말하니 굳게 담은 입술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에게 욕망은 쥐고 사랑은 펼쳐 작은 틈조차 허락지 않아 너란 세상이 저 멀리 있대도 낮은 연기처럼 너를 휘감아 꽃처럼 아름답긴 피어나 그저 너는 눈을 감아 들리는 멜로디 푸른 빛을 따라서 내게 걸어줘 내 안에 너를 부르지 고개를 돌린 넌 상관없겠지 위태롭게 너인 내 맘속에서 밤을 타고 그 안에 잠들 거야 어둠을 뚫고 내게 걸으면 네가 있을까 마른 가슴 태워 내게 닿으면 세상 뒤에 숨어 사라지는 너 뜨겁긴 꽃처럼 아름답긴 피어나 그저 너는 눈